잘 들어봐 네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 난 눈이 부신 너는 나만의 스타일 My beautiful girl 내게 다가오면 그대로 stop 그대로 난 fall in love with you 내 마음을 알겠니 난 네가 정말 좋은 걸 step by step 내 손을 잡아봐 잘 들어봐 하루 종일 너만 볼 수 있어 난 네 웃는 모습에 난 숨을 쉴 수 없는 걸 내 손을 잡아봐 몇 가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갈라진 목소리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쁜 네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행복한 소리 하루가 왜 이리 길까 화장기 없는 미남 또 눈부시게 빛나 이 미남 널 품에 넣은 채 이 미남 너와 하나가 된 이 밤이 지나가지 않아 Baby I need you Baby I want you 이제 맘을 열어줘 내게만 Can't you see 그냥 하는 말이 야 날 믿어줄래